자, 오늘은 신약계론 히브리서 계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책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분명하게 바울이 저작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종교개혁기 전에는 바울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기에 이르러서 로만 카톨릭의 신약학자인 에라스무스나 혹은 개신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런 분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 저작서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문장의 스타일이 바울의 다른 서신 스타일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에라스무스와 루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기 이후에 대부분의 히브리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하는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의 제사 습관에 대해서 익숙한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그 내용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Scattered strangers, 흩어진 나그네. 이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를 베드로 전설을 유대인에게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혜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베드로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해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서신은 뭐냐? 그 히브리서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을 볼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갇히기도 했고 갇힌 자를 너희가 동정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저자가 동정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 저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디모데와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알기도 하고 디모데와 함께 가서 유대인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디모데가 투옥의 고난을 당했다가 풀려난 것을 알고 디모데와 함께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은 바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저작설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 근거는 이 히브리서에는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약성경에 딱 일곱 번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모두가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가장 최고의 책은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거의 16권, 7권에 해당되는 대작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오웬 가장 탁월한 히브리서의 강해 설교가이고, 존 오웬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신약학자인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히브리서의 스타일, 문체가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문체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문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애인에게 쓰는 편지하고 왼수에게 쓰는 편지하고 내용이 뭐 문체가 같을 수 있습니까? 애인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지만 원수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기록해도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감사 편지하고 적성국가에 보내는 외교적 문서의 문체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하는 바울 저작서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의 문체가 다른 바울 서신의 문체와 많이 다르냐? 그것은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나 엄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서신과 문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 브라운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존 브라운은 또한 초대교회의 전승, 이 전승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 다 옳은 거냐? 다 옳지는 않죠. 그러나 전통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 한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손에서 손으로 복사되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전통이 계속 내려온 것을 구태여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바울 저작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바울이다. 왜 그렇게 믿냐?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면 돼요. 정확하냐?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단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목적은 뭐냐? 히브리서는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기록된 거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열두 사도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으니까 초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예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인 기독교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기독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시점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때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섬긴다, 드린다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주로 유대인 성도들인데,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성전은 여전히 있고 제사장도 여전히 있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직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주로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도대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제사 제도는 구림자요 예표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유대교인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곤란한 사람, 샌드위치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맨 같은 사람들이 바로 Jewish believers,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 얻은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강력하게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유대교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관계를 잘 몰라갖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실현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를 실현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 제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제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은 히브리서의 중심 귀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장 9절을 찾아보죠.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9절 찾으셨어요? 363면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셨다. 그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은 첫째 것의 실현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첫째 것, 즉 유대교의 레위 제사장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폐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배경으로 해서 둘째 것이 나왔고, 둘째 것은 첫째 것을 완성했고 궁극적인 실현이고, 둘째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첫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대 첫째 것에서 둘째 것이 나왔고 둘째 것이 첫째 것을 완성했고 그러므로 둘째 것이 필요 없습니까? 첫째 것이 필요 없습니까? 예? 텅 트위스트 같지만은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첫째 것은 필요 없고 둘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첫째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지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기독교는 유대교가 예표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다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신약에서 다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용한 구약 성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의 빛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없이는 구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고 신약은 완성이고 구약에서 구약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항상 그 구약이 그림자로서 지향하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그 주 안목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인 구약의 제사제도나 의식법으로 되돌아가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짓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레위의 제사제도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요. 왜 고민하냐 하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히브리서가 한 번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이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도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뜯어먹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보고 그러면서 믿는 척하고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는 에이쿠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결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그것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큰 구원을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큰 구원을 중한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약 개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조는 분 계시니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은 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아멘. 예, 다 까먹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죠. 우리 뭐 유대교로 돌아가려도 유대교는 더 몰라, 기독교보다. 그러니까 뭐 돌아갈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바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요 완성된 계시라는 거예요. Full Revelation 그리고 Final Revelation 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 중심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2절은 뭡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1절은 구약 성경이고 2절은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은 이 모든 날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파이널 레벨레이션, 최종적인 계시고 내용적으로도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계시 받아갖고 자꾸 뭐 성경 더 쓴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단. 자기가 뭐 계시 받아갖고 무슨 뭐 성경이 신약 성경 없는 거 자기가 쓴다. 약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규범적인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집을 지을까요 말까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이런 것은 규범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Normative Revelation, 규범적 계시가 아니고 그것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자기 개인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 개인에게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이지 그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될 규범적인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규범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신약 성경 27권 이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몬교도들도 몰몬경이라는 거 갖고 있고 또 뭐 통일교도들도 무슨 또 문씨가 기록한 뭐 책 갖고 있고 이런데 그걸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시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또 로만 캐도릭도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 신약 성경이 있고 교황의 말씀을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주제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걸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뿐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1장과 2장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요, God man, God man이에요. 저는 man이에요, man. God이 아니에요. 우리는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인간이단 말이에요. God man.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이시며 또 창조자이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자이시고 천사보다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높은 분인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을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3장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방향성이 좀 달라요. 즉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로부터 어떻게 전환이 되었고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짐승이지만 신약의 제사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고 구약의 제사는 1년마다 반복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되지만 신약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런 완전한 속죄 제사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아닙니까?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대답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와는 반차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 자체가 참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참된 속죄 제사여 한 번에 완성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 반차를 좇은 예표로서의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나? 짐승 제사가 이미 폐지되어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고 거로 히브리서는 뭐냐면 레위 제사장의 제물과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 제사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유대교로 다시 롤백하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고로 히브리서 3장 14절, 3장 14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순수한 복음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더 드린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논리,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경을 더 쓴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성서의 복음, 최종적인 계시, 완성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79장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을 받게 되었고 신약성경을 통하여 구약성경의 모든 그림자와 예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흠 있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할 공동의 상속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갖가지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갖가지 슬픔도 있고 어려움 환난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환난 두려움 슬픔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 영혼을 해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향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깨끗한 복음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처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나 하셨사오니, 우리는 천국 영광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성도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하는 좋은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경로잔치에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 다 왕성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